모를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를 통하여서 여기저기 좀 그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연이 사람처럼 아, 나 이 줄에 매는 거 너무 싫다. 나 그냥 이 줄 좀 끊어달라 라고 하고 나 너랑 줄 끊을 거야, 인연 끊을 거야, 연줄을 끊어버리면 처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센 바람이 만나고 아니면 폭풍우가 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방황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꼬리도 잘리고 결국에는 농구석에 처박히거나 감나무 가운데 걸려있거나 그냥 여기저기 다 밟히며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있는 줄을 끊으면 자유할 것 같고 정말로 내 뜻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며 살면 뭔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과의 이 줄이 끊어진 인생은 타락하고 그 인생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속성을 아셨는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장 이제 2장 16절에 보니까 자유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야,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2장 16절에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하는 자유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의대로라는 것을 이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즉 하나님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연줄처럼 줄을 이렇게 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매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지 마. 나 스스로 그냥 할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무엇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죄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은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1% 노하고 99%를 오케이 했지만 그 한 가지 노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이 되고자 그것들을 범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에 이것들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붙어 있을 때에 사람은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벗어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학교에 매이고 스펙에 매이고, 아니요. 절대 주님을 벗어나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계속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마치 그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 나무를 벗어나면 버려진 이 포도가지, 이 나무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불에 태워 버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입장 가다 보면 포도나무 못 보셨나요? 포도나무 보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단한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칡처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뭐 하겠느냐, 조그만 나무라고 하면 못이라도, 나무 못이라도 만들어 갖고 걸 텐데 이거는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아놨다가 장작불로 떼기밖에 더 하겠느냐. 마치 그냥 그 하나님의 매여 있는 것을 끊은 인생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그것들을 벗어나서 범죄하였고 자유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나오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그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렇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또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짐이었습니다. 죄짐. 그 죄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덜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럼 끝나느냐? 방금도 이제 간증했지만 나눔했지만 그냥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면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케 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뭐해라? 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메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너 나를 계속 의지해라. 왜? 왜? 그리고 내게 배우라.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구원받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라암센과 비돔성, 국고를 쌓는 성 때문에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역했나요?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성을 계속해서 하는 정말로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월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광야에 가면 뭘 의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여있는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묶여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방되어지고 끝 이게 아니고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께 묶여가고 그 마음을 묶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여서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가봤던 장로님들이나 보면은 너무 과일이나 이렇게 꿀처럼 달다는 거야. 꿀처럼 진짜 달대요.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갔더니 이제 광야 가운데는 땅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늘을 보며 살고 하나님께 마음이 배웠는데 점점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자유하고 싶어요. 나 이것들이 나에게 마음이 더 가요. 그러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곳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몬, 모압이 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50년경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시켰습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을 그곳 가운데 보낸 이유가 그냥 미디안 가운데에 사로잡히고 암몬 가운데 사로잡히고 모압 가운데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정말로 그 억압 가운데 건져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 매여 있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끊고 결국은 다른 곳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삶들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매여 있고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에 그 마음이 매여 있어서 정말로 종노릇 타는 그런 영역들이 없느냐라는 거죠. 없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그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슨 책일까요? 구원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어떤 책을 보다가 깨졌냐면 대부분 로마서를 보다가 많이 깨졌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1장에서부터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죄에서 그냥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덜어주는 거에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4장까지 하고 끝내면 되지 16장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죄짐을 덜어버린 것이 끝이 아니라 6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예를 들면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전부터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이 죄를 다 끊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 나는 여전히 지저분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이제 깨끗한 존재야 라고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줬으니까 깨끗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행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경향성이라고요. 계속 죄를 지을 가능성, 경향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경향성 가운데에 어떻게 하냐면 6장에서 이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나의 옛 모습, 죄의 경향성이 십자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주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겠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야?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래퍼 된 것 같은데. 요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서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가운데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매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나올 뿐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며 나 주일 성수해. 나 이번에 청년예배 나갔어. 청년예배 못 나갔으니까 나 오전예배라도 나갔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매여서 죄와 세상을 철저히 이기는 자들로 세우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삭을 낳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을 낳고 났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99세, 100세 때가 돼서 애를 얻었어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조금 좋았을까요? 많이 좋았을까요? 많이 좋았겠죠. 근데 거기에서만 애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돼서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아. 아들도 얻었어. 게다가 그 옆에 있던 그랄왕이었던 아비멜릭이 와서 마치 우리 남과 북처럼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도 낳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평화로운 그런 나라도 안정됐습니다. 안정됐어요. 아쉬울 것이 있다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냐면 띵가띵가 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위험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누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뭐하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어려울 때에 신앙 지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좀 청소년 사역하고 해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막 그런 얘기해요. 고등부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청년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우 청년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아우 청년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막 애들을 잘 가?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청년 사역도 해보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 고등부 때 했던 열심은 살짝 포장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이 뭐 교회를 좀 다녀야 되니까 어차피 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게다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죠? 대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으니까 어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서울로 대전으로 거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나기 시작하면 어우 엄청나죠. 게다가 선배들과 저희 밤에 그렇게 막 조명과 음악과 거기다가 너무나 예쁜 막 누나들이 어우 사랑하는 후배 왔어. 오늘 언니랑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막 준영이 같은 애들 막 네. 저 맛있는 거 먹을래요. 막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자. 그냥 모르고 있어. 농담이에요. 자. 그냥 봐봐. 그렇잖아. JMS가 어떻게 꼬셔요? 그렇게 꼬시잖아. JMS가 그렇게 꼬셔요. 너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 되게 예쁜 막 누나들. 너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 네. 막 이렇게. 저 들어갈게요. 저 이 동아리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장 해제돼요. 그렇게 하다가 알바 시작하고 시험 기간 되면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고 거기서 방 잡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멀어지다가 방학 들어가면서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거의 뭐 게임 끝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잡아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잡기 어렵습니다. 장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을 수 있지만 평화로울 때는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떠나갈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고 건강이 정말 힘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의 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건강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 하나님 이 사업 살려주시면 하나님 진짜로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 확장시켜주니까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축복 달라고 해서 축복 줬더니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해요. 축복 달라고 해서 건강 줬더니 여행 다니냐고 주일 성수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축복 괜히 줬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 열심히 찾았는데 나한테 매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안할 때에 기도 제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정말로 풍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장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라고요. 여러분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딸들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네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건데 막 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어렵다. 어떻게?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평상시부터 매여 있는 훈련을 한 자만이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삭까지 드리는 그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너 인생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할 거야. 24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늙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힘들건 아니면 안 힘들건 하나님께 매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흡족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일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스펙 쌓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절 때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때때로 뭔가를 좀 손해보기도 하고 포기해보기도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청춘의 나이 때 여러분 안정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청춘들에게 어울리는 것들은 열정, 도전, 꿈. 너무 허무맹랑합니까? 나만 이상주의자인가?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안정? 아니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나서 먼 훗날에 따라오는 열매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숭실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20대 한 후반쯤만 해도 아이유가 나와서 아이유에게 삼촌 팬이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10대 아이들을 20대 후반에 30대 남자들이 좋아할 수가 있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20대 그냥 여러분들만 봐도 그냥 너무나 아름답다. 쟤네 진짜 예쁘다. 그냥 외모적이고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뻐 보여.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고민해봤더니 젊음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게 무기입니다. 아멘? 이해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 먹은 노인네가 재산 1000억 있어. 80 먹은 노인네입니다. 명성도 좋아.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재산 1000억 있어. 성지원 이제 인생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야? 왜요? 천억 있는데? 명성 장난 아닌데? 바꿀 거예요? 80억 대단하다. 대단하다. 80억은 노인네인데. 근데 대부분 바꾸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젊은 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 지금은 안정을 추구할 나이가 아니라 도전할 나이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일어나고 꿈꾸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나이인 거야. 그러면 지금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있는 훈련을 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도전해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매어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신앙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왕이 주는 건데 거부했어. 공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왕이 주는데 거부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정식 직장이 아니라 대기업 같은데 알바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정식 채용될 때에 가산점이 붙는다고. 지금은 다들 알바인 사람, 그러니까 다 매여 있는 인생 사는 거야. 다 그냥. 근데 이 다니엘도 한번 보세요. 그것들을 거부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장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꿈을 해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그 다니엘이 나가서 왕이시여 저에게 기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해줘라 라고 했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게다가 또 3장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가운데에 정말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닌가요? 6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어있는 자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가 사자굴 갔더니 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마냥 야옹 이렇게 야옹 막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들,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 신앙을 멀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문제들, 게다가 꿈 해몽이라고 하는 뭔가 업적을 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들 나오잖아요. 우상 가운데 내 신앙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이것들을 포기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올 때도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정말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정말로 주께 매임으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남았죠. 정부가 어떤 정부가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이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지금 통일 준비하잖아요. 통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나중에 백두산 다시 열리면 청년부 백두산 아니죠. 금강산 다 같이 한번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 싫어요? 다 때려쳐 그냥. 근데 우리가 누구를 뽑는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 정말로 문제보다 큰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삼손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